예, 넷카페 off 그놈아 dish 마와리 전화지 사이로 즐거웠어 time no 얕은 이 사람 그리 you make the real no need just by show 가오를 아직 안 있을 때 놓아 토픈이나 가담에 나누가 간직하라매 와키랄 때 간단히 나 톱스를 여나 손나 징세 고사시대 작은 이 교식 뭐 오만 믹스대 술에 사이 뭐 가기 밖에 너를 구해 사실 나 너를 건네신대 what 마와리와 고유도사 와마다가 만시나 마다 톤이 시나 조사의 키카스 Everybody say no 내기 난다 모아둔 너한테 내가 히카루 연을 Live your life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다음에 난다 모아둔 너한테 말할 미노사키에 묵할 곳소 나의 페이퍼 토엘 후만 노겐 도각 타메기 노 세이사 두쓰이테 기지엔 토나 레몬베니 기가세 이마가시와 와세다세 이미 아마라 구라에 난다세 샤코나 후만이 간지는 나세 뱅초야의 나의 못도세 손에 야스가 썼더니 뭐 오세 아 야스기 닌켜도 진세 후가 새끼 닌켜도 그런 쇼세 마와리와 고유노사 이마와마다가 만시나 마다 톤이 시나 조사의 키카스 Everybody say no 내게 난다 모아둔 너한테 내가 히카루 연을 Live your life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다음에 난다 모아둔 너한테 말할 미노사키에 묵할 곳 So hard We roll We roll We roll Everybody say no Everybody say no! Everybody say no!